야, 참 오늘 참 동지는 날이라고 그러던데요. 동짓날. 예, 동짓날. 그래서 밤이 긴 날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전통적으로 귀신이 가장 많이 그 난리를 치는 날이라고 해서 팥죽을 써먹죠. 예.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의 말이 어떻게 함께 계셨으면 싶은가 하는 질문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제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사실 불편할 것 같습니다. 예, 하느님이 좀 함께 계시다. 맨날 나랑 같이 붙어다닌다고 하면 참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느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어떤 형태로 함께 계신다고 했을 때 어떤 형태로 함께 계셨으면 좋겠는가? 어머니처럼, 아니면 아버지처럼, 아니면 친구처럼,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느님에 대한 나와 함께 계신 하느님을 생각할 때 구체적인 대상을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보통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내가 어려움은 도와주고 아프면 낫게 해주고 행복을 주고 걱정 없이 살게 해주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가정상이 이제 가정을 22가정을 도는데 이제 오늘 21번째 가정으로 갔습니다. 각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그 가족 그 성가정상이 머무는 가정에 그 구성원들에게 자유기도를 드리도록 이렇게 권합니다. 근데 우리 뭐 한국 분들은 조금 달랐는데 우리 몽골 신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아프지 않게 해주고 걱정 없이 살게 해주고 예, 거의 이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서 거의 그 모든 집에서 사실은 할 때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이것을 비난한다거나 그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하느님한테 무엇인가를 청한다 했을 때 혹은 나에게 하느님이 어떤 대상으로 있기를 바라는가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우리 아이가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든지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아프고 힘들 때도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고 가난하지만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는 그런 기도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아프지 않은 게 제일 좋지만 태어나서 한 번도 아프거나 다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은 좀 건강하다 하더라도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감기에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아프고 약해지는 것을 볼 기회가 있죠. 사실 모든 것이 다 있고 누구라도 부자라고 얘기하면 참 좋겠지만 1억이 있는 사람은 10억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더 가난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다고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낸다거나 회사 일이 힘들다고 마음대로 안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하기도 하고 힘든데도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길 힘보다는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여러분들은 아하즈 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하즈는 유다의 왕이었었어요. 유다도 이스라엘과 유다 이 두 나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남과 북처럼 갈라졌습니다. 갈라지고 나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이 강대국들이 유다를 압박하던 시기예요. 그 압박하던 시기에 이사야와 아하즈가 만납니다. 이사야는 이제 예언자죠. 예언자가 아하즈 왕에게 요구한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제 그 상징을 요구하고 기적을 요구하려던 부분은 이제 한 부분이고 분명하게 하느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있는 이 멸망의 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아하지에게 주는 이사야 연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지에게 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참되다,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맞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상징을 요구하라고 하죠. 하지만 아하지는 상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분명하게 하느님으로부터 온 명령이라 한다면 지키지 자신이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힘을, 기적을, 축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법을, 하느님의 법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주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만약 요셉이 걱정 없이 살기를 원했다면 마리아를 받아들이기를 망설였을 겁니다. 오늘 처음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복음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사실은 탄생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부인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마리아가 다음에 가야 되는 길은 뻔했어요. 돌에 맞아 죽는 거죠. 실제로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할 기회가 없었을, 낳을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하면서 성모님이 어떻게 아이를 낳았는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요셉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실 요셉 측에서 생각할 때 누구 아이인지 모를 아이를 임신한 약혼녀를 버리는 것이 더 쉬웠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몽골에서 살고 있으니까 징기스칸의 입장에서도 적장의 아이를 임신한 보르테를 사실은 버리는 게 아마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징기스칸이 이 아이는 내 아이다라고 받아들였고, 물론 걱정과 고민들을 함께 받아들인 것이 됐지만 또한 본인은 그것을 기쁨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걱정과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과 거부하는 것, 사실은 거부하는 것들이 더 쉬울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이겨냈을 때의 축복도 함께 버려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성탄을 기다리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의 실현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있기를 바라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금 본인이 처해져 있는 상황, 본인이 원하는 것, 본인이 힘들어하는 것에 따라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길 바라는지에 대한 것들이 서로 다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부터 하느님께서는 이미 우리 함께 계셨는데도 사람들이 하느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니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냥 함께 계시기 위해서 사람들 속에서 살기 위해 내려오십니다. 내가 태어날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 때, 기쁨으로 가득 차서 표현하지 못할 만큼 기쁠 때, 눈이 아플 만큼 울고 슬플 때, 아무런 힘도 의지도 없이 무너졌을 때도 어디 안 가시고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람이 되십니다.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이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이번에 매년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각자 안에서 원하시는 하느님 상이 있겠지만 하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한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겸손되이 구유 앞에 우리 또한 경배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